don't 눈물로 널릴 go 내 가슴은 우리 이별 let go I'm missing you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 믿고 아 진짜 널 놓지 못해 나보다 진짜 널 참으려 하나봐 내 가서 떠나줘 no way drop tears 난 고개 숙인 채 이별을 말하는 차가워진 눈빛으로 나를 떠나가려는 이 현실을 또 다른 진심을 거짓이라 하고 싶어 다시금 돌아봐 넌 언제부터인지 어색했지 그렇게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모두 다 미련처럼 분염처럼 길거리 스친 이별처럼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워버리겠지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려도 네가 오질 않고 슬픔에 하루하루 술로 밤을 새어도 여전히 텅 빈 내 가슴이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스쳐 지나가도 멍든 내 가슴 속에 고통이 넘쳐올 때 차갑게 발걸음을 돌려버린 사랑아 이제 널 떠날게 널 지워버릴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늘 그렇게 Say the word because you need me now. Take me.